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다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펼쳐져 가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장벽들이 계속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장벽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당분간 몇 달 동안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실까. 또 어떤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장벽들을 무너뜨리면서 가게 하실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역경 여리고성이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장벽들이 다가올 때에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비전을 분명히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표가 분명치 않으면 뭐 막 갑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허송세월하게 되어 있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목표를 확실하게 갖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을 비전 삼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도 그렇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도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은 나야 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은 뭔가 하면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준비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 갈 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야 나.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나만 바라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작전 짜라, 뭐 군사를 점령해라, 뭐 점검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실패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대로 안 살아갈까 봐. 실제로 안 살다가 망해가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뭔가 하면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책임져 줄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행해야 되는 가져야 되는 그런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준비를 시켰고 하나님 편에서 지금 저 가나안 이 여리고성 안에 준비를 시켜놓으셨는데 이상하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지금 3일 안에 이제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지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쳐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요. 그럼 하나님은 못 믿어서 보냈는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나와 함께 지금 먹었고 자고 같이 생활을 40년을 했는데도 지금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저 안에는 죄악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는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과 비전의 사람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분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 정말 이 죄악의 도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떻게 헤쳐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여기 뭐 좋게 말해서 지금 기생, 또 조세프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는 이 여기 있는 이 기생 라합을 칭할 때 여관집 주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좋게 말했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창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녀. 그렇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 요르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거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거나 이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여리고성의 풍부한 많은 과일들이나 또 물도 많고 그래서 오가는 많은 나그네들이 여기에 묵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라합의 집이 술집이기도 하고 여관집이기도 하고 머물 사는 집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거기 중심에 라합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저런 땅에서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에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없어요. 아무나 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인생이 그런데 그 사람을 쓰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고 다 보면 나를 쓰기에 부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간 곳은 뭐 숨어서 다닌 게 아니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거기를 들어갔을까요? 거기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쪽에서 뭐 나그네들이 꼭 거기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정보원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스며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미 라합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자기 집 옥상에 있는 이 3대 이렇게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덮어놨어요. 그리고 관리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지금 문을 열고 저쪽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여리고성 밖으로 나가서 지금쯤 아마 요단강 어디 지금 건너가려고 배 타는데 어디 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 나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서 성문이 닫히고 이런 이제 결과가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 두 명을 숨겨주고 나서 고백하는 그 말이 최고의 걸작의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준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홍해물을 물이 마르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 요단 저편인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지금 40년 전에 정탐을 하고 갔던 10명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고 뭐 이런 이 부정적인 보고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의 그 연약한 믿음을 또 비전을 강하게 하시려고 이 라합을 통해서 지금 폐부를 찌른 당신들이 지금 반신반의하게 왔을지 모르는데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실 것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왜 못 믿냐?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의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믿음 이것을 우리가 좀 본받아가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이 라합의 믿음은 첫 번째로 이 잘 듣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듣는 믿음.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자, 이 보통 보면 술 먹으면 개가 된다 그럽니다. 많이 먹으면, 적게 먹으면 뭐 괜찮은데, 많이 먹는 사람은 그런데. 근데 이 개 같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했던 이 라합의 삶은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 기생이라는 직업이 참 천대받고 불쌍한 직업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서의 성에 사는 이 기생 라합은 그런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실 이 여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세상에 가지가지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죠.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듣는 중에 이 기생 라합이 집중해서 들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거는 마음판에 하나씩 하나씩 다 새기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기생 라합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장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야죠. 좋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렸을 때부터 지난 40년의 그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사람들이 와서 전달해 주는 것들을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부끄러웠던 인생을 아름답게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춰내면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 인생은 옛날에 뭐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뭐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과거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써가실 때 그를 믿음의 사람, 최고의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는 어찌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믿음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 과거는 나는 모른다.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나는 다 잊어버렸다. 지금의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여기 믿음은 진짜 믿음.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척하고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이 많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 진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이 세 번째 대지가 바로 그거거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라합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기생 라합은 이 1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한 일, 여호와께서 지금 뭐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랬는데 여기는 한 번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뒤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어는 여호와께서요. 야, 너희들 싸움 잘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라합은 자기가 들은 것들을 다 종합하고 이 소문을 가지고 지금 믿음을 가졌는데 모든 40년의 역사, 지금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점령하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믿음을 잘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그 일을 직접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소문으로 들어서 믿은 이 라합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근데 오래 먹어놓으니까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는데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기름에 냄새 나는데요, 이 못 먹겠다니, 더러워서 못 먹겠다, 냄새 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건강을 주시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뭐 이래, 맨날 평범하게 똑같은 인생, 매일 직장 가고 뭐하고 매일 똑같아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 지겨워 죽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한번 주셔서 꼭 낫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하루하루 평범한 삶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걸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명상은 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들, 눈을 뜨면 원망, 모세도 원망, 하나님도 원망, 원망하고 원망.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어도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시면서, 야, 그런 중에서도 믿었다, 너는 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분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놀랄만한 믿음을 이방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라합도 이방 여인, 죄인,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놀래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라합같이 주님 앞에서 나는 본 것이 없지만, 나는 들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온전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고 경험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들은 믿음을 잘 간직했는데 이제는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고백하는, 선포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선포.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정탐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죠.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은 아마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보고했던,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뭐 그들 보기에도 참 형편없는 사람들일 거야, 이런 이 사고방식이 대대로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야, 가면 그 사람들 키 크고 막 우리는 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선포, 이 고백이 이 두 정탐꾼의 믿음에 불을 지르는, 너희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반신반의하겠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이 들은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 비전과 꿈을 내게 얘기해 줄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아,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는 나쁘고 우리 교회는 뭐가 나쁘고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하죠. 아이들이 바로 다른 아이들에게 하면 그 부모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누구 비판하거나 교회 욕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아이는 나중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요? 나쁜 교회 다니고 나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보면 저 사람은 엄마가 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뭐라고 그랬는데, 신앙의 뿌리 절대 못 내립니다. 기생 라합은 이 두 사람에게 정복을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40년 동안 인도해온 것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하신 상천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정탐꾼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서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늘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확신시키고 좋습니다. 라합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소리 저 소리 다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만 귀를 담아 들었고 그의 믿음을 차곡차곡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이걸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전 기독교 공의회가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기독교 천주교는 비슷하게 하지만 다른 의미로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른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른 의미로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왜 주일날마다 하게 되는가? 그걸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립하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리아 처녀에게서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교회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점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뭐 믿으세요? 잘 모르는데요. 그럼 안 되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인을 사랑할 때 사랑의 고백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내 마음 알겠지 뭘 알아요? 딴 사람 만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내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이 한마디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도 많은 사람 앞에서 선서를 하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지고 구원해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또 임직식을 할 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맹세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교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죽도록 또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이 믿음의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면 삶이 얽혀버려. 또 잡힙니다. 뭔가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 믿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믿음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더 크게 해요. 비전을 줍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케니온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은 고백하는 데 용기를 주고 고백은 믿음의 용기를 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오논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은 당신을 지배하게 이루고 그 믿음이란 당신의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럼 믿음의 수준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잘 듣고 계속해서 내 신앙이 잘 정립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요. 잘 모르겠네요. 그럼 믿음은 잘 모르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라합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다. 이제 행함. 마음의 믿음의 어떤 이 생각을 심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음의 고백의 싹을 틔우면 행함은 열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믿음을 품고 기도해 왔고 그것을 나타난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고 이제 생명을 걸고 그들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나는 그대로 할 것이다. 21절 보면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인가, 세상적인 믿음인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라합은 생명을 거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가정을 다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이 라합을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의 뒤를 이어서 보아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믿음의 계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로 진격해 올 때 첫 번째, 붉은 줄을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이 창문에 달아내리라. 두 번째,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이 방 안에만 있어라. 만일 붉은 줄을 안 달아서 너희 죽으면 너희 책임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면 너희 책임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막 난리가 나면 막 성이 무너지고 막 난리 날 때 사람들이, 가족들이 못 믿고 야, 여기 있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 나갔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분들이 약속을 했어. 우리는 그 말대로 생명을 걸고 지키자. 생명을 걸고 지켰더니 생명을 얻은 거야, 생명. 우리는 생명을 거들고 지금 지키고 있는가?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을 우리는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주 귀한 것들을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냐 이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저울질해갈 때 한쪽을 단호하게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둘이 만났을 때 저 여인의 믿음이 왜 이렇게 큰가? 저 여인이 내 믿음을 막 꼭꼭 찌르네. 이야, 그 여인이 아름다웠는지 뭐 키가 컸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 여인의 신앙이라면 몸을 파는 여인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진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또 승리하리라는 것을 저 여인이 믿고 있는데 그 여인의 신앙에 탐복한 둘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그 뒤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이 보아스도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것을 알고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도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방 여인, 자기 아내도 이방 여인. 참 대단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보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대상 2장 1절에 보면 유대의 랍비들이나 이런 다른 해석서들을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 살마, 같은 비슷한 이름이죠. 역대상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의 아비 살마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 살마, 이번이 살몬. 이스라엘 계보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동원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깨우시고 비전을 깨우시고 본을 보여주셔서 죄악의 도성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빛이 나는 한 믿음의 인물, 비전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교훈을 삼아서 준비하신 그 여인. 이제는 우리가요, 그 기생 라합이 돼야 됩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이 죄악의 도성에서 악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게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승리자로 나를 축복하실 자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내게 또 축복을 주고 또 더 좋게 하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 순종해가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라합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예비케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구원해내셨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은 준비된 존재가 되어서 또 다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확인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고백하고 행하는 그러한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장벽들 또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확장해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